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신약성경 6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느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워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라는 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은 감기만 걸려도 다들 눈치 주고 이상한 시선으로 또다시 바라보게 되고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 기침 참느라고 아주 고생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듣습니다.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에 폐기력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약을 이제 먹고 치료받고 있으니까 이건 뭐 조금 더 전염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전사님들에게 약을 먹고 있으니까 아무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잘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더래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소리 소문 없이 다 다른 방으로 다 이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하면서도 마음이 참 묘하다. 내가 참 아픈 것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그 멀리하는 것도 참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어렵지만 어쩌고 저쩌고 수근거리고 사업 망했다고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런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잘 아는 여인이지만 이 혈류병 걸린 여인도 그렇습니다. 이 혈류병, 이 여인이 그 하이라는 그런 병인데 그 당시는 율법에서는 아주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피해 다녔지요. 본문에서도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고생고생하며 애쓰는 한 여인의 아주 무모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응급실 그 바닥에 엎드려져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셋째가 어릴 때 이 복막염으로 긴급 수술을 받는데 근데 수술을 하다가 중간에 의사가 나와서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언질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그 수술실 바닥에 주저앉아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처럼 어쩌면 이 병원 저 병원도 아니면 정말 간절하게 정말 다급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순간순간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참 힘든 순간들이기에 극복해야 됐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지요. 그 당시 열료병은 부정하게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뭐 소독제 뿌리고 우리 어제도 교회 전체 다 방역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이제 구청에서 신청하니까 다 와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 방역하고 또 틈만 하면 우리 손 씻고 막 그러듯이. 아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요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릇을 만지면 나무 그릇이면 깨끗이 씻어야 되고 토기로 만든 그릇이면 그 그릇을 다 깨버려야 됐고 말 안장에 앉으면 말 안장이 부정해지고 어디를 만지든 부정해져 버리는 그 여인이 거쳐간 모든 것은 다 부정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그 여인과 혹 접촉이라도 하게 되면 집에 가서 가자마자 옷을 빨아야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동네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과 왕래도 멀어지게 됐고 형제도 가족 간에도 멀어졌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을 12년 동안이나 앓았으니까 보나마나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분명히 이혼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부정해서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이 부정한 병에 걸리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지는 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얼핏 기적 한 방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지만 잘 보시면 그 이 기적보다도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람들의 그 움직임 그 과정에 우리는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여인이 은혜를 입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27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어떻게든지 좀 맨 앞에 와서 자기가 누군지 밝히고 내 소원이 무엇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몰래 뒤로 와서 손을 대서 낫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뒤로 와서 은혜를 받은 케이스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받은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격이나 어떠한 신상을 묻지 않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간 누군지도 묻지도 않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존재들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편견을 하시는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레미제라블의 나오는 이 장발장이 빵 한 조각 훔친 그 죄로 그 혐의로 뭐 15년 이상 복역을 하다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갈 데가 없어서 이 미래할 신부의 성당에 주저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신부가 한 말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결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의 어떤 자격과 신분을 묻지 않아요. 당신은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상류사에 들어가려면 스펙을 쌓고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지만 만왕의 왕 대신 우리가 주님께 정말 속하기 위해서는 무슨 사람의 외모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은혜는 부끄러움을 배려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부정하게 여기니까 정말 초라해서 지금 앞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뒤로 몰래 가서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이 부끄러운 그 여인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뭐 기둥이 이제 다행히 이제 없지만 어떤 구석진 자리, 어떤 그 기둥 뒤에 숨어 계시는 분들이 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누군가를 이제 밝히기도 원치 않고 그냥 몰래 와서 은혜 받고 몰래 축도 끝나자마자 사라져 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둥이 있는 교회들, 특별히 이제 목사님과 눈 한 번도 이제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분들도 이제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둥 뒤에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 구석진 곳이나 제일 뒷자리나 이런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나 또 익명의 성도들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물으십니다. 근데 이 물음이 언제 물었는가 하면 깨끗해진 다음에 물으세요. 부정한 게 있고 부끄러운 게 있는 동안에 몰래 뒤로 와서 은혜를 받을수록 그렇게 숨겨두셨다가 그래 낫고 나니까 그제서야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면서 대중 앞으로 불러내시고 그의 나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부끄러운 사람들도 와서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수치심 없이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투시의 은사를 받은, 투시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네, 이분은 성도들을 다 판단하시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목사님 툭하면 막 쫓아서, 목사님 저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서 목사님 흉보고 다니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저 사람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막 그래. 그러기 이제 고자질나는 권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를 나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여기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친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이제 욕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으로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날 좋아하는 줄 착각해서 나도 저 사람 더 사랑해야지, 더 좋아해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혹 투시의 은사가 있다면 그런 은사들은 사실 결 반갑지 않은 은사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다 그냥 들여다보게 되면, 아유 저희가 날 미워하고 있구나, 저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그거 다 들여다보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이 은사는 중보기도의 은사입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과 핸디캡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뒤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은사가 바로 이 그런 은사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예수 무당 쫓아다니지 말라고, 영적으로 기도하면 당신의 상태가 다 보인다고, 그래서 마치 무당에게 점치듯이 기도해달라고 쫓아가는 것들을 자칫하다간 사단에게 속을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성을 가진 이들에게 누군가의 영적인 상태들을 보여주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은밀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뒤에서 받는 은혜는 상대방의 부끄러움과 치부들을 다 덮어주는 그런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에게 나타난 은혜는 초라한 사람도 소중히 여겨주시는 은혜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치료받으신 것을 아시고 멈춰서서 그 여인을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보면 딸아라고 지금 다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을 신방하러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 딸만 내가 사랑하는 딸이 아니고 초라한 병든 너도 내 사랑하는 딸이야, 부잣집 딸만 내 딸이 아니고 너도 내 딸이야 라는 그런 뉘앙스로 주님이 그 딸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 많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임직도 빨리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셨던 분이시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대우받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힘을 쓰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의 이름만 불러주는 선생님, 가끔씩 부모님이 찾아와서 관심 보여주는 아이만 이뻐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부끄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움에 뒤로 찾아가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같이 초라한 사람에게도 뒤에서라도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이 여인의 두 번째 특이한 행동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데 있습니다. 왜 이게 특이한가 하면 이 여인이 뭘 만지면 안 돼요.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여인인데 누구를 만지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부정하기에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를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오히려 더 거룩하게 지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림자라가 아니라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사진작가가 장엄하게 떠오르는 일출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 많은 사진들을 그래서 전시회를 하는데 아름다운 그 전시회의 그 조명들이 그 그림 작품들을 그렇게 다 비추고 있는데 정말 그 그림이지만 정말 살아있는 반짝반짝거리는 그 일몰에 그 아름다운 그 사진이 이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전시실에 전개 문제가 생겼는지 이 조명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조명이 나갔더니 그렇게 화려하게 보였던 그 사진의 그 빛들이 다 사라지고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왜요? 그 그림은 실체가 아니라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실체의 빛은 절대로 어둠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빛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어두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빛의 실체이다 보니까 어둠에 의해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만져도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이 거룩해진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부정한 여인이 주님을 만졌을 때 죽지 않고 살았을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당시에는 죽었지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가 법궤를 만지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지고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나음을 입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한참을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터가 젊은 날에 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꽝 치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그 벼락을 맞고 즉사했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겁이 나서 땅바닥에 엎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사제가 또 되었는데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죄인을 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수도사가 돼서도 그렇습니다. 수도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기도하고 고해성서를 밥 먹듯이 하고 어떤 날은 고해성서를 하루에 무려 7시간이나 고해성서를 했대요. 그 수도원에서 살면서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근데도 매 순간 죄에 대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루터가 신학교에서 로마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고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이가 자기들의 열심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해야 될 어떤 그런 의라고 여겼는데, 그러나 공부하다가 깨달은 것이죠. 이 성경에 나타난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깨닫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루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돌덩이 같은 짐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낙원의 문이 열렸다, 그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로우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그날이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이잖아요. 어떤 왕이 가난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식에 입고 갈 이복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난처하고 있는데, 왕이 마침 큰 마차에 금은보화를 가득 신고 또 그 입을 화려한 드레스를 마련하고 게다가 시녀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 가난한 그 여인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결혼식에 입장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이 의복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신 그 빛의 실체이신 그 주님에게 손을 대었을 때 순간 여인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깨끗이 나음을 입는 그 현장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 양이 대신해서, 그래서 죄를 대신해서 죽듯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그 여인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그 여인에게 전가가 된 것이죠. 여인의 질병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치유는 여인에게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의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생명과 치유는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소중한 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한동대 교수로 있는 이 조준모 형제가 있는데, 이 조준모 형제가 부른 십자가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복된 소식인 것이죠.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사형 중지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선언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엘리사 때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싸여 있어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는가 하면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성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구걸 하면서 살던 그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더 굶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고 그때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그들이 죽이면 그냥 죽자, 그런 마음으로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아람 군대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수많은 수십 만의 아람 군인들이 한결같이 그들의 귀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듣게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저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엄청난 그 원군을, 군대들을 지원받고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들이 다 그 자리를 소일 없이 주리랑 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가 마침 해질 무렵이었는데 군인들에게 그 들판에 저녁을 식사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제 군인들 밥 먹으라고 종을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수성찬을 다 차려놓은 상태에서 군인들은 주리랑 치고 다 도망가 버린 상태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꿈인가요? 생신가요? 금은보화 그대로 다 남겨져 있고 들판에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는데 적군은 한 사람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 신들만 이것을 취하지 않고 성에 갇혀있는 그 자기 종족들에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죽음에 놓여져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굶주림에 갇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들판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 먹어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것, 이게 다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도 손을 내밀어 하면 됩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나를 치료해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사건은 보면 어떻게 보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든 살든 방치하지 않는 분이시죠. 계속해서 자신의 손을 내미시라고 우선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성육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성령으로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터진 상처투성이의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주님께 우리는 반대로 주님께 손을 내밀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약할 때도 손을 내밀고 강할 때도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손을 뻗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내뻗는 이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여러분도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우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복음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손 내밀고 손 잡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오늘 이 혈류병 여인은 사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실 손 내밀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설사 손 믿으러 내밀어도 사람들이 다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면 치유와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 들어왔을 때에 그 여인이 누군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 어떤 착한 일을 만회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잖아요. 어떤 행위와 자격을 안 따졌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받고 누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언제나 행위의 반대말이에요. 자격의 반대말이에요. 오로지 주님이 행하신 일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까 찬양의 그 가사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할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목사가 되고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잘 믿다가도 나중에는 잘 못 믿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전부라고,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노라고 그렇게 감격해하며 교회만 쳐다봐도 은혜의 눈물이 흘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한 20년쯤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이제 막 뜨겁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오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야, 네 혼자 예수 믿나? 나도 왕년에 다 그렇다 이러고 있거든요. 나도 빨리 저 사람처럼 처음 신앙을 회복해서 열심히 내야 되겠다가 아니라, 처음엔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신앙이 오래되고 성숙해지면 그냥 얌전하고 그냥 폼잡고 다니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자기의 행위, 자기의 교양, 자기의 의를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행위로 가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빠져버리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힘 빼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힘 빼는 것이 아주 고난도잖아요. 어깨에 힘 들어갔다고 힘 빼라고, 힘 빼라고. 초보일수록 막 힘을 주게 되니까 힘 빼라고. 수영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내가 가진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의지, 내 열정, 내 경험, 이 힘이 다 빠져야 비로소 예수만이 드러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대다수가 자기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기의 의가 되기도 해요. 난 이만큼 했는데 당신들은 이거밖에 못하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만, 정말 예배만 잘 들으고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하라고 이제 종용하지, 사실 이 일 열심히 하십시오, 이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막 그렇게 다그치지 않는 이유는, 섬기고 봉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을 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짜로 비상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인가요? 예수님인가요? 목사님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열심이고 내 의이고 내 경험이고 내 체험이고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요소들이에요. 우리 속에 이 종교적인 요소들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의지하는 종교적인 요소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행위와 행동을 더 우선시하고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서 나의 행위,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행위의 종교로 바뀌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컨디션이 좋아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내가 좀 아프고 제대로 살지 못할 때는 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안 돼.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또한 살아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것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가셨습니다. 나의 부정과 우리의 초라함을 다 짊어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저주를 다 짊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언하기를, 너는 의인이라고, 너는 용서받은 자라고, 너는 거룩한 존재라고, 너는 축복의 대상이라고, 너는 나음을 입었노라고, 너의 인생을 향한 내 생각은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요 축복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향하여 열심히 섬겼을 때뿐만 아니라 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열심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섬이 하이도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 바로 옆에 중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그 중도에 가면 문경숙, 문중경이라고 하는 전우사님 기념관이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전사님, 또 어떻게 보면 평신도일 수도 있는 이분이 기념관이 거기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이 그 시절에 중도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제 상처가 되겠어요? 눈물로 밤을 새며 지새다가 이제 시집을 가긴 그 섬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딴 여자라고 놀아나고 있고, 그러니까 야, 자기는 아주 그냥 찬밥이 됐으니까 이러고 사느니 그냥 죽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야, 이 조그만 섬에서 죽으면 너무 좀 그러니까 사람 마음 서울에 가서 죽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서울로 죽으러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왔더니 한강물을 보고 야, 저 물에 빠져 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한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렇게 한강을 이제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사람들이 그 한강 그 입구 쪽에 한 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뭔 일인데 저렇게 많이 몰려올까? 뭐 이제 죽을 사람이 바쁠 것도 없고 뭔 일인지 한번 보거나 죽자 하고는 이제 그 기웃거렸답니다. 근데 가봤더니 심령대 부흥에 크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교회라고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여인이 예? 심령대부흥에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 여러분 이 성결교단에서 아주 전설 같은 우리 부흥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이성복 목사님, 그러니까 집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심령부흥에 하는 그 교회였던 거였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뒤에 앉아 듣게 되는데 그날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이분이 설교라고는 평생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아, 남편은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버려도 예수님 저분은 나를 안 버리셨구나, 내가 한강물에 빠져 죽느니 이 예수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붙들고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이런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이시고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설교 한번 듣고 그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정말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너무 감동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야, 내가 죽을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증도로 다시금 돌아가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을 정말 남편 삼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중도 그 시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섬에 예배당 세우고요, 그 주변에 자그마한 섬들 다니면서 계속 전도하고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참 생각을 잘한 것이 그 섬에 사는 소녀소녀들을 야, 이들을 장래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가난하게 그 섬에 있던 그 청소년들을 불러서 밥해 먹이고 빨래도 해주고 똑똑한 애들은 학교도 보내고 그 섬에 있는 이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이제 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여전사님 밑에서 목사님만 50여 명이 배출이 됐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로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그 안에 여럿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요 그 CCC 창립한 그 김중근 목사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으면 사는 것이고 진짜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구나. 그런데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믿으면 살리라, 안 믿으면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이 능력의 복음, 치유의 복음, 성결의 복음, 이 회복의 복음, 이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행위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죽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요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없죠. 모든 가정에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건강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평탄케 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혈류병 여인처럼 내 인생이 꺼져갈 때 내 모습 이대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던 나의 순수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 정말 오직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